영화나 볼래 조조. Oh yeah. 너만 좋잖아 난 고고. Got me saying. 대답해 그냥 오오. She said yes. 티켓 두 장은 로또. Yeah, yeah, yeah. Oh. 너 화장하지 마. 배불러 더 이뻐지면 난. And blue, hey. 손잎이 흔들비 go, yeah. 거칠진 건 only one, that's you, you. Oh, wait, 난 나의 정겨울 주엘. 매형 접할 수 있다면 매일이 좋아. 도대체 넌 뭔데, 빈틈이 없네. 잘 웃다가도 돌아지면 마음이 아파와. Yeah, I want you to love me, until I die, yeah. 다 가져가 원한다면 내 모든 오늘을. Babe. 넌 봐도 봐도 끝을 안 보여, yeah, yeah. 넌 봐도 봐도 매일 새로워, yeah, yeah. 원하수 목표 가지고, yeah, yeah. 부족해 하루 더 만들 지금, yeah. Pasta so-so. 너가 원함 난 고고. Come and sing. 수업 마치고 톡톡.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 미소 한 방에 정신이 픽픽픽 전화긴 가서 ring ring ring. 여사친 늦었다 빕빕빕. 정리하고 내게 all in lin lin. Everyday 기도해 365에 내 이름 대신 불러줘 my boy. 주머니에 찔러 넌 손 꺼내 손에 손 잡아줘. 도대체 넌 뭔데 빈틈이 없네. 잘 웃다가도 돌아지면 마음이 아파와. Yeah, I want you to love me until I die. 다 가져가 원한다면 내 모든 오늘을. Babe. 넌 봐도 봐도 끝을 안 보여. Yeah, yeah. 넌 봐도 봐도 매일 새로워. Yeah, yeah. 원하수 목표 가지고. Yeah, yeah. 부족해 하루 더 만들 지금. Yeah, yeah. Every day. With you, with you, with every you. Day, day. Every day. With me, with me, with every me. Every day, day. Every day. With you, with you, with every you. Every day, every day. 잠이 뭐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난 너와 시간이 다약이라서. 하나도 안 피곤해. 아니 부족해. 더 가까이 이리 와 널 원해.